제16차 5.21 건축축전 폐막식이 23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관계부문, 건설부문 일꾼들, 건축가, 기술자, 과학, 교육기관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컵과 상장, 표창장, 증서 등이 수여되었습니다.